그때 날 보며 웃던 모습 지워지지 않아. I can love 사랑할 나이가 됐어. 나 충분하잖아. 생각이 나 또 생각이 나 너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. 텅 빈 머리에 반복되는 건 너 잊지 못해 널. 시간이 갈수록 더 빠져들어가. I'm stuck in a trance 어디로 못 가. 1, 2, 3, let's go. You say hi hi 너의 손짓이 날 뛰게 만들어. 너의 작은 행동이 날 계속 미치게 만들어. Take me hi hi 머리가 아픈데 기분은 좋아져. 너라면 양없이 날 도저히 못 참겠어. Take me higher. 네가 빛이 나 정말 미쳤나봐. You're my moon 내 길을 밝혀줘. 아름다운 네 맘을 열어줘. 내 얘길 한번 들어. I feel so high when it's just us two. Hold on tight, I'm lost without you. 끝없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너의 편이 돼줄게. 널 떠나치게 두지는 않아. 절대 놓지 않을게. 눈 감고 나를